가서 옛날 같이 살고 싶어. 꿈길 속에 피워보는 한 소원이 옛날 일을 생각하니 어리석었던 지난 날 한숨 속에 덧없어라. 길가에 한 송이 외로운 꽃처럼 내 이름을 내 다시 돌아왔어.